항일의 여성영웅 김종숙 동지의 서거 67돌세에 점하여 러시아의 인터넷 잡지 렌취치가 21일 만경대 혁명학원 제복에겠던 그의 뜨거운 사랑을 전하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한편 최근 브라질 주체사상연구센터 인터네트 홈페이지는 잡지 조선여성의 장간사업에 바쳐오신 항일의 여성영웅 김종숙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글을 게재했습니다.